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40일 동안 나는 무엇으로부터 유혹을 받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에 가장, 내가 가장 약한 게 뭔지, 내가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난 이런 게참 약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 유혹을 당하는 포인트니까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가 과연 그것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가장 믿는 이로부터 멀어지고 배신당하고,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만큼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과연 두려워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고, 배고픔이나 권력이나 위대함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권력이나 그 명성이나 배고픔, 이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혹을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 또한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사순 기간 동안 가장 약해지는 부분, 나한테 내 스스로가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나는 그것을 개의치 않아 하는지, 그것을 신경을 쓰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멀어지는 것만큼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과연 두려움을 가지는지를 또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고, 아,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그 부분이 우리가 가장 약하지만 또한 가장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 사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부활이라는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우리는 그렇게 잘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몽골 사람들이, 우리 몽골 사람들이 새해 들어가기 전에 비퉁 꽉찬 날을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배도 그냥 꽉 채우고, 그죠? 다 채웁니다. 꽉 채워서 넘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이 넘치는 걸 계속 넘쳐서 버려지게 둘 것인지, 아니면 이 잔을 비우고 새 것을 채울 것인지. 새 것을 채우니까 새해 첫날이 됩니다. 신인 이기라고 부르죠, 우리가. 새해 첫날이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366일, 367일 이렇게 우리는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그 사순 그 제2 수요일 예식은, 사순식일 들어가면서 우리가 죄, 낡은 것으로부터, 낡은 죄들을 버리고 새 것을 채울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흙으로 완전히 되돌아가서,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던 것을 기억하고 흙으로가 되돌아갈 것을 명심하면서 낡은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채울 그러한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겁니다. 오늘 제2수요일 예식을 오늘 하지만, 제2수요일 예식을 하시면서 내 낡은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하루, 새로운 날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무엇으로부터 가장 약한지, 그로 인해서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